극악무도한 범죄 집단인 남선강점 미제 침략군과 추악한 친미 역적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의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최근 남선에서는 친미의 환장한 매국 역적들이 남선강점 미제 침략군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식이라는 광대곡을 불려놓아 각계층 인민들의 저주와 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기념음악회로 시작되어 퇴역 미국 군인들의 남조선 관광, 한미우호 상징 조형물 제막식 등 여러 행사들을 예견하고 있는 이 친미 노름은 미제 침략군 이사단이 창설된 10월 26일까지 계속되게 된다고 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다는 괴뢰 우위정부 시당국은 52년간 우위정부에 주둔하면서 안보를 위해 헌신한 미 이사단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내년 평택으로 기지 이전을 앞둔 시점에서 우정과 성결의 의미가 있다느니 뭐니하면서 이번 기념식을 광고에 대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민족의 피와 오리라고는 꼬물 만큼도 없는 이러한 친미 역적들의 쓸개 빠진 추태가 남선 각계층을 격분시키고 거센 항의와 규탄에 직면한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 친미 역적 패당이 지난 10일 우유정부시 체육관에서 벌려놓은 기념음악회라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출연자들의 거부로 처음부터 흐지부지된 것은 그 뚜렷한 신뢰이다. 남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인민들은 미제 침략군 이사단 살인범들에 의해 백주에 감행되어 온 세상을 경악시킨 두 여중학생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이 되는 때에 음악회니 뭐니 하는 광대곡을 불려놓은 친미 패당에 대해 두 여중학생의 죽음을 추모해야 하는 기간에 혈세를 들여 가해자인 미군을 위한 잔치를 여는 것이 될 말이냐고 강력히 규탄에 나서고 있다. 격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남선 민심에 응당한 배척을 당한 이번 노름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친미 보수패당이 극단적 좌파 세력의 무리한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반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고화되면서 그 무슨 소송까지 하겠다고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이다. 지연은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서 감사와 환성의 마음으로 준비된 행사가 파행된 것은 유감이라느니 안타까운 사태이지만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느니 하며 사과하는 추태까지 부린 것이다.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의 북측본부는 친미보수패당이 벌리고 있는 남선강점 미제 침략군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식과 그를 비호두둔하는 남선당국의 조사를 종미근성, 사대굴종의식이 뼛속까지 들어찬 민족 반역 행위로 자주를 지향하는 역사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용납할 수 없는 망동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전열이 단죄에 교탄한다.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남선 주둔 미제 침략군은 지난 70여 년 동안 남선을 강점하고 살인과 약탈, 졸도와 강간 등 온갖 범죄를 감행해온 날강도물이 야수 집단이다. 오늘도 제주도와 마산, 로군리, 매향리를 비롯한 남녘의 도처에서는 미제 살인마들에 의해 무참히 살육당하고 짓밟힌 무고한 원혼들이 잠들지 못하고 피해 복수를 절규하고 있으며 산천초목도 미제 침략군 기지들에서 흘러나온 온갖 독성 폐기물에 오염되어 몸부림치고 있다.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코에 걸고 지혜 법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양키들의 날강도 행위로 하여 남선인민들이 당한 고통과 불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특히 남선강점비 이사단으로 말하면 1965년 7월부터 우유정부시에 주둔해온 지난 50여 년 동안 우유정부 집단 윤간 사건, 윤구미 살해 사건, 두 여중학생 학살 사건 등 온갖 치떨리는 범죄를 저지른 가장 극악한 살인마 부대이며 악명 높은 범죄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분자들이 52년간의 우정이요 환송이요 하면서 미군 살인악당들을 위한 축하공연 노름을 벌이고 여기에 인민들의 혈세를 당진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민족적 우위분도 수치도 느낄 줄 모르는 용납 못할 역적 행위이다. 미제 침략군 깡패들이 돌아치며 폭행과 살인, 강탈을 마구해도 그 어디에도 하소할 데가 없는 곳이 남조선이며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단조균과 페스트균, 지카비루스까지 끌어들여도 꿀먹은 봉오리가 되는 자들이 바로 친미보수패당이다. 저들을 한갓 돌지머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을 한애비처럼 섬기는 친미 매국노들 때문에 양키들이 더욱 기고만장하여 온 남녘 땅을 미친 개처럼 싸다니며 가진 악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 침략군이 남손을 강점하고 있고 친미로 염용하는 매국노 무리가 살판치는 한 남녘교리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 재난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치욕과 순환을 끝장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는 길은 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는 데 있다. 남조선의 각 계층은 혈맹과 우방을 떠들고 있는 미국의 흉악무도한 침략적 정치와 야수적 본성을 똑바로 보고 미제 침략군을 내쫓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하며 쓸개 빠진 친미보수패당이 벌리고 있는 남순강점 미제 침략군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식 여름을 단호히 조지 파탄시켜야 한다. 외세가 없고 매국이 없는 자주의 새 세상을 위해 미제 침략군을 철수시키고 친미보수패당들을 쓸어버리려는 남순인민들의 종이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6월 17일 평양.